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서거 다섯 돌세 즈음하여 국가 우표 발행국에서 서형전지로 된 새 우표 두 종을 창작하여 내놓았습니다. 백두산을 배경으로 야전 소모자락을 날리시며 삼천리 조국강산을 만년의 환한 미소 속에 굽어보시는 어버이 장군님의 자유로운 영상을 모신 우표와 노동계급과 일꾼들 속에 함께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모신 우표의 옷부분에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지어져 있습니다.